조선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지역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과 함경남북도, 량강도 송배전부 노동자 기술자들은 피해지역의 변전소들과 650여리 구간의 송전선들을 모두 복구했으며 전주복구는 95% 개선해서 배전선 공사는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무산군 피해복구 전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 기초 콘크리트 지기 공사를 끝낸 데 이어 벽체 축조와 내외부 미장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으며, 경운군 피해복구 전투장에서는 지난 2일까지 200여 세대 살림집들의 벽체 축조가 결속됐습니다. 한편 상운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현재까지 7만여 톤의 세멘트를 생산 보장했으며,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도 하루 세멘트 생산에서 지난 20년 이래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